지났어 너의 그런 모습에 이젠 필요 없어 내게 다가오지 마 이미 stupid boy 비춰 내게 지쳐 꺼져 내 눈에서 닫혀 내 앞에서 I don't need you I don't understand what you want do, do, do, do. Hit me up Tick, tick, tick, don't touch me I don't understand what you want do, do, do, do. Wait it, wait it I wanna be your bitch 그쵸 이젠 늦게 아니야 You know 그쵸 이젠 내게 남이야 닥쳐 내게 속삭이지 마 남자가 너뿐이니 너의 때한 느낌이 젠 없어 아쉬운 거니 내게 귀찮게 하지 좀 마 머저리 같은 네